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혜입니다. 짐작하셨겠지만 온달 신드롬이란 백마탄 왕자가 아니라 평강공주같이 지혜롭고 부귀한 신분의 여자가 나타나서 자신을 부귀 영화의 주인공으로 상승시켜주기를 바라는 남자들, 바로 그런 남자들의 환상 콤플렉스입니다. 그러니 신데렐라 콤플렉스나 온달 신드롬이나 모두 지극히 의존적이고 기회주의적인 사랑의 전형일 텐데요. 그런데 그런 신데렐라 콤플렉스에 걸린 여자와 온달 신드롬에 빠진 남자가 만나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영화 Love Potion No. 9 중에서 캐롤 데이비스의 노래 Love Potion No. 9 오늘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온달 신드롬 하니까 저 대학교 2학년 때 미팅한 남자 한 사람이 생각이 나네요. 저보고 제가 고고학을 전공한다고 하니까 그런 건 해서 뭐하냐, 자기는 의사 부인이랑 만나서 빌딩 한 채

tears full of pride in a world. 하이틀의 신성휴 씨 잘 들으셨습니까? 플래시댄스 중에서 아이린 카라의 노래 What a Feeling 이었습니다. 매주 이 시간 빌보드 앨범 차트 10위 안에 든 바로 영화 음악 사운드 트랙을 소개해드리는 날이죠. 지난주에 81년까지 했으니까 오늘은 82년 차례인데 82년에는 10위권 안에 든 영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83년으로 넘어갈게요. 83년 네 편의 영화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영화가 단연 화제거리였습니다. 에드리안 라인 감독이 메가폰을 치고 제니퍼 빌즈라는 신성을 배출시킨 플래시 댄스죠. 음악 들으셨죠? 당시 파라마운트 영화사는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었는데 정말 돌파구를 찾은 셈입니다. 플래시 댄스가 대성공을 거뒀으니까요. 그리고 이때부터 팝스계에서는 팝 사운드 트랙 그리고 락 무비 이런 용어가 유행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 작품은 80년대에 헐리우드 영화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이렇게도 얘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린 카라가 부른 테마 플래시댄스 What a Feeling 좀 전에 들으신 그 곡이요. 그리고 마이클 샌벨로의 매니악 주 에스포지토의 레이디 레이디 레이디 이렇게 영화 속에 삽입된 여러 곡이 히트했죠. 앨범 차트로는 2주 동안 1위를 지켰습니다. 실베스타 스텔론은 77년에 토요일 밤의 열기를 영화로 보고요. 아, 평소 나도 한번 댄스무비에 출연을 하고 싶다. 주연을 맡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하지만 뭐 누가 봐도 실베스타 스텔로는 춤체질은 아니지요. 그래서 그가 생각해낸 것이 배우가 아니라 감독으로서 춤 영화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탄생한 영화가 Staying Alive입니다. 존 트라볼터가 출연을 하고 비지스가 음악을 맡았으니까 뭐 토요일 밤의 열기의 속편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작품의 완성도 면에서는 전작만 못한 것으로 평가받았습니다. 83년 빌보드 앨범 차트 6위를 기록한 영화 Staying Alive 중에서 한 곡 들어보죠. 프랭크 스텔론과 신시아 로디스가 부릅니다. I'm never gonna give you up. Staying Alive 중에서 I'm Never Gonna Give You Up 프랭크 스텔론과 신시아 로디스의 노래였습니다. 엘비스 프레슬리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떴을 때 참 여러 가지 소문이 나돌았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엘비스가 살아있다는 설인데요. 사실 이런 낭설은 그전에도 있었습니다. 제임스 딘의 경우에도 그가 살아있다는 이야기가 나돌았다고 하는데요. 만약에 엘비스가 살았다면 이런 가정하에 만든 영화가 있습니다. Eddie and the Cruisers라는 영화인데요. 우리에게는 Streets of Fire로 알려진 마이클 파레가 여기서 환생한 엘비스 역을 맡았죠. 이 영화의 사운드트랙은 앨범 차트에서 9위를 차지했는데요. 존 캐버티 앤 비버 브라운 밴드가 On the Dark Side, Tender Years 이렇게 우리 귀에 아주 익은 곡들을 노래하고 있죠. 자, 그 중에서 한 곡 들어봅니다. 영화 Eddie and the Cruisers 중에서 Tender Years입니다. 영화 에디 앤 더 크루저스 중에서 텐더 이어스, 존 캐베티 앤 비버 브라운 밴드였습니다. 할리우드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럽 출신의 영화음악가 하면은 우선 저는 모리스 자르가 떠오르는데요. 그리고 또 있죠. 조르주 딜로리도 있고 프란시스 레이도 있고요. 미셸 르그랑, 또 최근에는 미셸 콜롬비에도 여기에 가세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이 중에서 모리스 자르와 미셸 르그랑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음악가죠. 미셸 르그랑은 빌리 홀리데이의 생애를 그린 블루스를 노래하는 여인, 이 영화로 미국 시장에 진출해서 아카데미 3연패의 기록까지 갖고 있는데요. 67년 토마스 크라운의 사건, 71년 42년의 여름, 그리고 83년 옌틀, 이렇게 세 편의 영화로 아카데미에서 작곡상을 탔습니다. 이 83년작 옌틀은 바브라 스트라이젠드가 제작, 감독, 시나리오, 주연, 주제가 노래, 이렇게 1인 5역을 한 영화입니다. 여성은 가사노동만을 해야 하는 시대에서 한 여성이 공부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머리를 자르고 남장을 하고 남자들만 다니는 학교에 들어가서 겪는 그런 얘기를 그렸는데요. 여기서 스티븐 스필버그의 전 부인인 에이미 어빙도 조연으로 출연하고 있죠. 가수 출신이라서 누가 로저 래빗을 모함했는가, 여기서 제시카의 목소리를 담당했는데요. 제시카가 부르는 노래가 전부 에이미 어빙의 솜씨거든요. 이 영화 옌트는 그야말로 노래 잘하는 여배우들만 출연했네요. 미셸 르그랑의 음악도 이 중세시대의 분위기에 알맞게 아주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1983년 빌보드 앨범 차트 9위에 오른 영화 옌틀 중에서 바브라 스트라이젠드의 노래 들어보죠. Papa, Can You Hear Me?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입니다. Papa, can you hear me? 영화 엔틀 중에서 바브라 스트라이젠드였습니다. 이제 1984년으로 넘어가죠. 경영난으로 위기에 처해 있던 파라마운트사를 살려준 영화가 플래시댄스라는 얘기, 첫머리에 말씀드렸죠. 이 영화의 성공에 용기를 얻고 음악영화를 또 한 편 만들었습니다. 바로 84년작 풋루즈였죠. 우리나라에서는 플래시댄스가 훨씬 인기였었는데요. 미국에서는 풋루즈의 인기가 더 높았답니다. 그래서 플래시댄스는 1위에 겨우 2주 동안 머물렀지만 풋루즈는 무려 10주 동안 정상에 지켰습니다. 도시에서 이사 온 한 젊은이가 폐쇄적인 마을 청소년들을 춤으로써 밝게 이끈다는 얘기. 이렇게 단순한 스토리지만 케빈 베이컨의 그 수세미 같은 헤어스타일이 아주 인상적이었고요. 또 여러 가수들의 정말 아주 멋진 곡들이 이 영화를 더욱 인기 있게 만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케니 로긴스의 노래 Footloose도 삽입됐고요. 데니스 윌리엄스의 Let's Hear It For The Boy. 또 보니 타일러의 Holding Out For A Hero, 마이클 루노와 앤 윌슨이 듀엣으로 부른 Almost Paradise, 이런 히트곡들이 쏟아져 나왔죠. 그 중에서 그룹 러버보이의 마이클 루노와 그룹 하트의 앤 윌슨이 듀엣으로 부른 Almost Paradise는 러브 테마로도 쓰였죠. 자, 이 곡 들어보죠. Footloose 중에서 Almost Paradise. FM 영화 음악입니다. 영화 브레이킹 중에서 99 Half, 캐롤린 타운스의 노래였습니다. 이 영화는 브레이킹이라는 제목처럼 브레이크 댄스 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84년의 또 다른 댄스 무비인데요. 이때 정말 인기 있었죠. 우리나라에는 소개되지 않았는데 이 당시에 소개됐으면 굉장히 인기였을 것 같아요. 노래도 좋고요. 게리 레말과 마이클 보이드가 음악을 맡았는데요. 속편이 나올 만큼 아주 인기가 있었습니다. 앨범 차트는 8위였고요. 84년 이해에는 흑인 뮤지션으로 마이클 잭슨과 쌍벽을 이루는 프린스가 영화에 출연해서 화제를 부렸습니다. 바로 자전적인 영화 퍼플 레인인데요. 아카데미에서도 작곡상을 수상하면서 수작이라는 평가를 받았죠. 그리고 이 영화에 출연했던 아폴로니아 코테로가 프린스와 로맨스를 뿌린 것 그것도 꽤 화제였습니다. 이 영화의 음악은 Against All Odds에서 음악을 맡았던 프랑스의 퓨전 세이스맨 미셸 콜롱비에가 맡았습니다. 그래서 24주 동안이나 빌보드 앨범 차트에서 정상을 차지했죠. 자, 프린스가 노래합니다. Purple Rain. 언제 들어도 좋아요. 프린스의 노래 Purple Rain이었습니다. 어제 새벽이었죠. 월드컵 축구 조 편성 추첨을 했는데요. 영화배우 로빈 윌리엄스가 제일 못하는 조, 그 4조의 조 편성을 했습니다. 그 안에 사실 우리나라가 끼어있거든요. 그런데 아주 강한 팀과 만나버렸어요. 우리나라가 로빈 윌리엄스 때문에. 연기도 잘하고 영화 속에서는 그렇게 맘씨 좋은 아저씨인데 우리에게는 너무 나쁜 일을 한 셈이 돼버렸어요. 아, 밉다. 그래도 음악을 들려줘야겠죠. 로빈 윌리엄스가 출연한 영화 토이즈 중에서 오늘 마지막 곡 골랐습니다. Closing of the Year 들으면서요. 저는 인사드릴게요. 참 서울 성북구 기름삼동의 유수아 학생 언니와 함께 들어주세요. 언니 아주 아주 사랑하신다고요. 자, Closing of the Year입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홍동식, 저는 정은임이었습니다. 편한 밤 되십시오. Thank you.